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 맨천우라고 합니다. 1호 학번이고요. 지금 한국어학과 다니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1살 남채민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경희대 입학해서 17 학번에 재학 중이에요. 저 언니랑 맨 처음에 주제 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약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었거든요. 근데 언니가 중국 그 대학생 한국 대학생.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. 저희는 보통 일단 막 크게 다른 건 뭐가 있어요? 크게 다른 거? 수업 시간과 좀 달라요. 중국의 그 대학 수업은 거의 다 아침에 다 끝났어요. 근데 한국에는 오후 수업 더 많잖아요. 그럼 중국 분들은 그 수업이 한 그럼 낮 12시쯤 끝나요? 12시쯤 한 오후 2시쯤 그거 끝나면 뭐예요, 다 그럼? 거의 다 끝나요.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친구도 만나고 도서관에 공부도 하고. 막 한국 막 시험 기간 엄청 애들 막 열심히 공부하고 엄청 막 빠듯하잖아요, 시간이. 중국 시험 기간도 약간 그래요. 중국은 많은 학과 그 중간 시험 없어요. 그냥 시험 기말 시험만 봐면 돼요. 그거 공부는 그렇게 그열 막 엄청 불태우거나 하진 않아요? 맞아. 아, 진짜요? 막 학점에 엄청 크게 막 영향이 있어요? 학점 영향도 그 대학관 만약 나중에 대학관 다니고 싶으면 그냥 학점 좀 높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요? 취지는 그냥 그거 관심 있는 사람 거 없을 것 진짜요? 같아요. 그럼 그냥 그냥 능력 그럼 있음 뭘 봐요? 회사에서는? 면접 취지 면접에 영향이 되게 커요? 우와, 부럽다. 부럽다. 한국의 그 학점 대해서 좀 학점 엄청 매달리죠, 애들. 일단 그막 저희 그리고 언니한테는 한국어가 외국어잖아요. 근데 저희는 모국어잖아요. 그래서 약간 이 길로만 할수 있는 건좀 어려우니까 복수 전공이라는 걸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전공을 한국어 말고 하나 더 하는 거예요. 다른 수업을 막 들어서. 근데 그걸 하려면 학점이 높아야 돼요. 그래서 학점을 이제 엄청 걱정하죠. 저도 그러고 있어요. 복수하위 하고 있어요? 복수 전공은 1학년 1학기 때 못하고요. 그게 학점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한 2학년이나 3학년 때부터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자기 선택하면 돼요. 네. 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,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? 그래도 되는데 하고 싶다고 다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막 학점이랑 면접이랑 이런 거 있어가지고 못하는 언니들도 계시더라고요. 너무 늦게 그걸 마음에 잡았다던가 아니면 학점 관리가 안 됐다거나 그런 언니들은 복수 전공 힘들고 그래서 다들 휴학하고 그런 느낌. 그 한국에 어떤 그 재미있는 동아리 그런 거 동아리요? 있어요? 그 중앙 동아리 같은 거요? 저는 막 그렇게 활동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안 했는데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그 스트릿 댄스? 그러니까 막어 그냥 막 홍대 같은 데 가면은 길거리에서 막 춤추잖아요. 엄청 잘 추는 사람들이. 장치하고 내야 그런 것도 있고 뭐 밴드도 많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약간 신박했던 거는 좀 신기했던 거는 그 보드 아세요? 그어저 이걸 어떻게 저도 그게 잘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평평하게 생겨가지고 바퀴 달려가지고 하는 건데 인라인 스케이트는 아시죠? 그거를 판때기에다가 올려놓았다고 해야 되나?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운동 같은 건데 좀 재밌게 하는 거거든요. 스포츠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? 그냥 그 이렇게 요만한 게 있어요. 거기 위에 제가 올라타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아무 길바닥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. 다 같이 막 평평한 데 가가지고 그런 것도 하는 것 같고 막 운동 동아리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야구 이런 것도 있고 무슨 특별한 동아리 그런 거 있어요? 제가 봤을 때 가장 특별했던 건 별 보는 거. 별 보는 거? 네. 만안경으로 별을 관측하는 관식? 거. 네. 그런 거 진짜 좀 멋있어요. 그게 그렇게 사랑을 그가 사랑이 꽃피우는 그런 동아리래요. 그래서 왜 그게 이렇게 성비를 이렇게 딱 1대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별을 보러 밤에 가잖아요. 그래서 친해질 수밖에 없대요. 그런 동아리 바람직하죠. 그 중국에는 그러면 학교 내에서 막 큰 이렇게 저희의 중앙 동아리 개념 같은 동아리들이 많이 없어요? 있어요. 있어요? 중국의 그 학교에 가장 인기가 많은 동아리 아마 코스플레이? 아, 우와. 입은 만화 캐릭터 그 모방하고 복장, 네네. 화장 그리고 목소리까지 모방하고 맞아요. 그리고 해마다 그 경기도 하고 그런 행사도 하고 열리고 인기 완전 대박이에요. 아, 모든 학교에 그런 게 보통 하나씩 있어요? 하나씩 있어.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는 막 코스프레가 엄청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원래 그 제가 다니는 대학교 제일 유명한 동아리는 코스프레 동아리. 우와,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. 코스프레. 한국에 그러니까 그 막 동호회 개념은 있거든요. 근데 막 가끔 각 학교마다 동아리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. 가끔 그냥 애니메이션 동아리는 있지만 코스프레는 아직.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동아리 있어요. 그냥 그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. 그 베이징 대학교에서 일찍 일어나자는 그런 동아리. 아 진짜요? 학생 거기 되게 공부 잘하는 대학 아니에요? 아니 그냥 아침에 시간이 중국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시간이 제일 소중한다고 여겨서 그냥 사람들은 모여서 같이 감독하고 일찍 일어나자고 서로 이렇게 독려하고 맞아요. 그런 거 필요해요. 저 진짜 늦게 일어나거든요. 오늘도 12시에 일어났어요. 저 11시. 언니 오늘 수업 있지 않으셨어요? 수업은 오후 12시부터 시작해요. 11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그냥, 준비가 돼요? 그냥 신고하고 수업 들어가서. 아니네요.